찾아 헤매는 우리는 눈물이지. 아 지난 날 추억이 생각나. 아 이 밤도 멀리 있을 그대야. 창가에 스쳐가는 바람은 잠 못 이룰 우리는 마음이지. 내 생각에 잠